앉을 수도 없는 걸. 행복이란 들을 수도 없어요. 솜털처럼 부드럽고 초록빛과도 같은 것 들어보면 지장죠. 그런 것이 행복이래요. 행복이란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한 의지의 힘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란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곁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주고 배우고 가르쳐주는 연한 마음 속에 그런 곳에 행복이 그런 곳에 행복이 조그만 마음 속에 만족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 수도 없는 것 행복이란 들을 수도 없어요. 솜털처럼 부드럽고 초록빛과도 같은 것 들어보면 지장죠. 그런 것이 행복이래요.